돌아가는 이 세상이 익숙하지 않아. 보기 좋게 버려졌어. 우린 영원할 거라 믿었는데 어지러워 빙 돌아. 이제 그만 난 눈 감을래. 어지러워 빙 돌아. 네 생각에 나 현기증 난단 말이야. 빙글빙글 하늘이 돌아.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빙글빙글 네가 맴돌아매. 나 현기증 난단 말이야. 저 태양이 막 노려보는 게 그림자 같은 날 비웃는 듯해. 도망치고 싶은데 또 제자리에 매. 네 생각에 머릿속이 깨질 듯해. 너 없이도 잘 돌아가는 이 세상이 익숙하지 않아. 겉으로 말 웃고 있어. 속은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어지러워 빙 돌아. 이제 그만 난 눈 감을래. 어지러워 빙 돌아. 네 생각에 나 현기증 난단 말이야. 빙글빙글 하늘이 돌아.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빙글빙글 네가 맴돌아매. 나 현기증 난단 말이야. 나 이렇게 또 이곳에 뻔한 결말이네요. 그대가 잊혀질수록 내 아픔도 잊혀지네요.